오늘의 비디오. 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더 이가흔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간과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은밀하고 사소하며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선량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차별과 혐오의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또한 오늘날 20대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 구조의 모순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까지 이 두 책을 들고 왔어요. 제목만 들었을 때도 무언가 강렬한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김재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드러나듯이 그 역설적인 의미를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차별을 바라보지 못하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사례를 통해 차별 지워지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와 오찬호 작가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입니다. 오늘의 리디오는 김진선 기자, 이현지 엔지니어와 함께합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리디오 주파수 맞추고 올까요? 첫 번째 리디오 주파수는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맞춰볼게요. 이 책은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활동가이자 통계학, 사회복지학, 법학을 넘나드는 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혐오와 차별 문제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온 연구자 김재 교수의 최신 연구를 담아냈습니다. 현장에서 기록한 생생한 사례, 학생들과 꾸준히 진행해온 토론 수업과 전문가들의 학술 포럼에서의 다양한 논쟁을 버무려 우리 일상에 숨겨진 혐오와 차별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하는데요. 1부에서는 주로 우리가 차별을 깨닫지 못하고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모든 사람은 가진 조건이 다르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 한들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차별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특권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자의 날카롭고도 다각적인 문제 제기를 따라 가다 보면 아무리 선량한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차별을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차별이 지워지거나 공정함으로 둔갑되는 메커니즘을 살핍니다. 저자는 차별에 대한 논란들을 차근차근 해부하며 역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며 독자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평등을 탐구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앞으로의 우리의 태도에 대해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각종 논쟁과 실험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걸음의 대안부터 우리가 나아갈 방향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차별이 보이는가? 노예제 시대는 노예를 자연스럽게 여겼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는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해 보였다. 우리의 생각은 시야에 갇힌다. 그래서 의심이 필요하다. 세상은 정말 평등한가? 내 삶은 정말 차별과 상관없는가?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성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회 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며 차별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주파수를 함께 맞춰볼까요? 두 번째 주파수는 오찬호 작가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오찬호 작가는 오늘날 20대들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방어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가진 가해자이자 사회의 피해자의 두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길 원하는 것에 대한 박탈감과 분노, 지방대와 상위권대 학생들 간의 학교 서열과 학교 등급, 학과 등급을 나누고 정시생과 수시생, 특별전형을 구분짓는 등 단계의 차이를 과장하고 벽을 쌓는 학력 위계주의가 20대들을 지배한다고 전하는데요. 이러한 20대들을 위로하기보단 20대들의 현재를 냉철히 관찰하고 그 원인을 짚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제안하는 책으로 암울한 시대에 암울하게 변해버린 20대들의 슬픈 몽타주라는 소개로 글을 시작합니다. 조금은 어두운 사회구조의 모순과 현 사회의 문제점을 파고들어 그 본질을 꿰뚫는 내용의 책인데요. 무한 경쟁 시대 속 20대들의 모습과 사회 구조로 생긴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과연 이 사회에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내몰았는지 탐구합니다. 20대 변화의 근원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불안과 치열한 경쟁 메커니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책에서는 자기 노력에 대한 보상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고 자기가 기울인 노력과 그 결과물, 즉 학력 및 여러 스펙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 만사를 평가하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비록 평범한 목표를 가지고 살더라도 인간다움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꿈꾼다. 닥치고 성공이라는 논리에 근거하여 세상 만사를 판단하는 오류만이라도 줄이려 노력한다면 굳이 탈출을 권할 필요도 없는 건강한 사회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힐링이라는 단어가 굳이 필요 없는 세상이 등장할 때 아픈 청춘의 수는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20대를 향한 감성파리 위로의 말은 당장 걷어들여야 한다. 진심으로 20대를 사랑한다면 말이다. 지금까지 오찬호 작가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였습니다. All right. 오늘 제가 가져온 리디오 편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디오에서는 우리가 차별을 바라보지 못하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사례를 통해 차별 지워지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책 두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독서 모임은 어떠셨나요? 이제 오늘의 리디오 8번째 시간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회 이슈와 함께 연관지어 다양하고 유익한 책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 함께 리디오 주파수 계속 맞춰보기로 해요.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현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